눈물을 잃고 알게 되는 거. 날카로운 눈빛과 발자국 변하지 않아. 이거 봐봐 봐봐 내 맘에 파고든 흔적이 깊어. 그 어떤 비밀에도 내게 talk talk 무슨 얘기라도 털어놔도 돼. 알죠? 나네 앞에서 언제라도 알게 돼도 돼요. Oops, I'm 네 맘속에 picture. Just go get it. 위험해도 안고 싶지. Kiss me, love me, hug me, tell me. Oh, I 터질 거야. Just go get it.